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오늘 참 이게 기도 용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아마 오늘 무슨 남선교에서 어디 뭐 이 계획이 등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길게 하지도 않지만은 오늘 더욱더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은 시간 동안 좀 열심히 정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죠. 먼저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주님의 하시는 이 말씀이 참 또 누가복음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 저게 얼마나 중요해서 매번 할 때마다 그 말이 나오는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자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데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에이 뭐 내 기도는 안 되시나 봐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그 결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참을인 자에 견딜래 자 아닙니까? 참고 견디는 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 쉬운 거야 누가 참을 필요가 없죠. 괴로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말이죠. 계속하기 어려운 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 뭐 사물인자 세계면 살인도면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참다 보니까 우크는 마음을 진정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하면 평생을 살인자가 될 뻔도 했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참 뉴스 나오는 것이 얼마나 참 실망스러운 뉴스만이 많이 나오는지 참 보고 싶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어제 나왔는데 오늘도 그와 비슷한 사람만 달라지고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져. 대부분에 보니까 그냥 홧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인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했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이 많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회사에서나.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인내하라. 참고 견뎌야 된다. 그건 참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된다. 환란이 있다. 마지막 때 무슨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환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나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말이죠. 충성 다하라. 중간에 낙심하지 말아라.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하고 왜 참고 견뎌야 되겠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가 있을 때가 될 때까지는 좀 참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 땅에 있는 참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놓은 그 작정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고 소위 때가 있죠. 우리가 뭐 카이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때. 거기에 따라서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작정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인생들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 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튀어나와. 아, 개구리가 한 겨울에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는데 튀어나오면 얼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아, 그 너무 조급해가지고 말이죠. 아, 사람 출생도 그렇습니다. 애가 그래도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달 정도는 있어야 완전한 아이로서 나오는데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한 달 만에 튀어나와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에게나 모든 것에 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원로 목사님 설교에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라 들었어요. 그만큼 기다리고 참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내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내가 때를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지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때가 참에 오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때가 차서 오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때가 참에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잡혀서 이제 참 이제 목이 잘려 죽을 그런 단계가 돼가지고 잡힐 때 예수님께서 좀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무슨 말 하십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역시 예수님 자신도 때가 찼으니 올 뿔이 다 왔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도 때가 차서 하신 거예요.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참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죽을 때가 있고 나무도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그걸 뽑아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가을 돼가지고도 아마 많이 뽑아버릴 겁니다. 꽃이고 무슨 거고 말이죠. 1년생이니까 1년 동안 살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뭐 사람이고 아마 이 식물이고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여러분이 다 목적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목적이죠. 그래도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누구한테 불평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말이죠. 그럼 자기가 자신 한번 살펴봐야죠. 내 기도가 과연 들으실 만한 기도냐? 그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경우마다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말이죠. 뭐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8절까지의 쭉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앞서 나가 하나님이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때를 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급한 사람이라 그러죠.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정해져 놓으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야. 때도 안 되는데 나가버립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참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할 때도 아 이게 뜸이 들고 그래야 되는데 급해서 넣자마자 5분도 안 됐는데 뚜껑 열고 먹어보세요. 그 제대로 된 밥을 먹겠습니까? 물이 끓을 때도 100도가 돼야 되는데 100도 될 때까지는 참아야지. 그건 못하고 금방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급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니까 가난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다 가난 싫죠. 가난하게 돼. 또 그 사람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왜 노합니까? 화를 벌컥벌컥 내지 않고 이 진정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해가지고는 어리석은 짓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양의 격언에도 있잖아요. 화가 나단 말이야. 그러면 카운트 텐, 열을 세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화를 좀 삭이고 절제, 컨트롤하라. 그래도 안 된다. 열을 센데. 그러면 화를 내버릴까요? 그때는 백을 세라는 거야. 백을 세려면 그 열 배 또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진정이 되는 거죠. 아, 화학 김에 뭐 한다고 꼭 해놓고 후회할 일만 합니다. 좀 참았으면 되는 건데 말이죠. 자, 그래서 잠언 21장 5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 자기 생각으로 조급하게 결정하고 말이죠.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잘 생각하고 이런 경우 그냥 급하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참는 가운데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나도 될 때가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게 좋은 때가 온다 말이죠.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셨죠? 기도하되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그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참는 사람은 남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남는 자가 돼. 그런데 중간에 이 사탄이란 놈이 교묘하게 유혹을 하죠. 먹어도 죽지 않아. 에덴 동산처럼 말이죠. 너 이거 해도 괜찮아. 또 포기하게 만들어. 야, 꼭 그걸 해야 되냐? 관포 치워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낙오하게 만듭니다.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참 예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순교를 당했죠.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다가 사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유죠. 그러나 앞으로 환란의 기간이 온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다 볼 때 큰 환란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면서 나는데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데 넘어가잖아요. 뭐 동성연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뭐 666의 수를 뭐 어디 이마에다 놓는다, 손에다가 넣는다. 야단들이죠. 그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즉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 참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틀을 참았는데 3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항복하고 말이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중간에 낙오됩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마찬가지더라고. 뭐 오래 했다는 사람도 별거 아니다. 그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니죠. 자기가 볼 때는 전화나 하나 별거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르거든. 힘든 바보 같지만은 끝까지 참는 사람 인정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뭐 6천년 역사라 이렇게 하죠. 뭐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해서 그 6천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길어요? 물론 지금 하나님도 그 6천년간에 꼭 이게 가야 되느냐? 결판을 냈는데 말이죠. 아,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고 아, 무소불능이라고 하신 분인데 아, 뭐 똑딱똑딱 1초, 2초면은 다 끝을 내버리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말이죠. 수천 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잖아요.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6천 년이 넘도록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왜 회개한 사람이 그 숫자가 차연해가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죽여버리고 없애버린 건 간단하지만 목적이 죽이는 데 있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놓고 죽이려고 장난하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우리 인간 어리석은 생각에도 아, 하나님 그 뭐 참 그 우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 60년, 70년, 아, 80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막판에 가서 잃어버린다면은 그래서 마태 24장 13절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구원의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말이죠. 인내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제가 많이 그 써서 이거 주지요. 졸업생들 할 때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 요한계시록 그 있는 말씀 아닙니까? 2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거.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영생에. 자,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어느 분이 뭐 본전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아 심지어 그 노름하는 사람도 본전 생각하면서 끝까지 배팅을 한대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가 더 큰 손해를 보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거 아니죠. 지금까지 쌓아놨는데 조금만 100도만 되면 이제 끓을 텐데 99도에서 포기해버리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30년 형을 받은 죄수가 29년하고 이제 한 열흘 정도 남겨놔서 일주일 정도 돌아가고 싶거든 다 때가 됐다니까 탈옥을 했어요. 아니 30년을 견딘 사람이 일주일 며칠을 못 참습니까? 기왕 한 거 말이죠. 그 구치소 생활도 이제 감옥 생활도 요령이 생겨 30년 했으면 정말 도사 소리를 들 텐데 나갔어요. 도망가집니까? 금방 잡아와. 그러면 가중처벌이야. 도망갔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 거죠. 그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야. 인내해야 될 이유가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다. 다들 서로 통하는 얘기들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좋은 땅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인내로 결실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서. 결실은 결과 아닙니까? 결과를, 좋은 결과를 봐야 된다. 결과를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 하나님이 손이 가서 따신다고 그랬잖아요. 못된 열매는 뭐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아, 그 인내하지 못하고 못 참고 말이죠. 그냥 막 화가 난다고 쏘아붙입니다. 얘기하다. 구역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뭐 은혜 받자고 해서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린다 회개하자 뭐 모이는데 그 무슨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 아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누구 보라고 하면서 그 얘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좀 참고 그런 얘기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면 될 텐데 그냥 얼굴을 붉히고 쏘아붙이고 말이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결국 열매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집니다. 비록 속이 쓰리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끝까지 참고 좀 입을 다물고 은혜가 안 된 얘기면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열매를 맺죠. 무슨 열매입니까? 인격의 열매. 야, 저 사람은 참 인격이 고상하구나, 대단하구나. 또 존경의 열매.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신앙의 열매.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열매를 맺어야죠.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서 거둬들일 때입니다. 지금 추수 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갔는데 아무 열매도 없이, 저, 매 그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죠.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볼 때 인내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셨어요. 테스트한 겁니다. 하도 사단이 자랑을 하니까 욥이 뭐 지가 이렇게 부유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해주니까 그렇지 어디 믿음이 있어 그런가요?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목숨만은 치지 말아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걸 해라. 그게 1단계, 2단계 하잖아요. 재산을 없애버리고 자식들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나중에 막판엔 몸에 악창, 독창이 나가지고 그냥 사람 꼴이 엉망이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 마누라 도망가. 뭐 어때? 끝까지 그래도 지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테스트를 해라, 시험해 봐라 했기 때문에 사단도 그렇게 환란을 줬지.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도 안 되죠.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하에.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놀림당하고 친구들한테까지 말이죠. 애들까지. 욥이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욥은 마침내 좋은 결말을 보죠. 욥기 42장 보게 되면은 거기 다 갑절에 두 배로 물질적인 그 복을 받고 42장 10절 이하 보게 되면은 아들 일곱 잃은 거, 딸 셋 잃은 거 다 다시 받잖아요. 받고 특히 그 딸 셋은 뭐 천하의 미인이라고 거기 다 이름까지 밝히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장수의 복까지 받아가지고 140세를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죽었어요. 이분도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에녹은 변화됐지만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보장해 주신 그 기간을 다 살고서 참 믿음을 지키고서 간 사람이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참 인내 없이 기도할 때 주여 주십시오. 제 집에 이게 필요합니다. 뭡니다? 하죠? 바로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이 감사가 없어. 너무 빨리 주면은. 이 하나님은 그때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야속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지? 주실 듯 하면서 안 주고 주시려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받으려고 바싹 집어넣어버리네. 이게 누구 놀리는 겁니까? 그래 놀리겠다. 너를 한번 테스트 해보마. 몇 번 그러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거기서 낙심되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무슨 어린애냐. 어린애만도 못하죠. 어린애는 계속 그래도 손 내밀고 하는데 어린애만도 못하죠. 사람도 시원치 않은 사람은 뭐 개 같은 놈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다. 개만도 못한 놈이다. 오직 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개 취급을 받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손을 내밀면 또 걷어들이고 줄 듯하면서 안 주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준다고 그래 놓고 안 주지? 왜 받으려고 그러면 들어가냐? 안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나 보다. 내가 받으려는 자세가 안 됐나? 내 마음자리가 안 됐나?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참 채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죠. 줄 듯 안 줄 듯 줄 듯 안 줄 듯. 여러분들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야. 어느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돈도 뺏기고 무슨 뭣도 뺏기고 다 뺏겨. 모르겠어.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제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말이죠. 매일 찾아가서 똑같은 진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의 앞에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런데 이 과부가 가는데 부패된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모양이죠. 그냥 갔어요. 가서 자꾸 억울하다. 아, 뭘 빈손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은 은근히 불의하기 때문에 뭘 좀 기대하는 게 있어. 그게 뭐 봉투라도 가져오길 기다렸는데 계속 맨손으로 가가지고서 맨손 체제만 하고 오는 거야.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갚아주세요. 아, 이거 한두 번 거절했으면 좀 포기하고 질려 가야 될 텐데 포기를 안 해요. 안 해. 어디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내질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 그 사람이 그래서 정직하게 된 게 아니라 아유 귀찮다 이 여자 말이야 어쩔 수도 없고 그래 내가 한번 크게 인심 썼다 내일 오면 내가 해결해 주마 야 이제 드디어 중대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왔는데 안 나타나 바로 직전에서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이거 하루 이틀 걸린 거 아닌데 에이 사람 인간성이 틀렸어 뭐 부패된 놈이야 아, 글쎄, 부패된 놈이든 뭐든 목표를 달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자기는 억울한 일로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직 했어야 이런 비유를 들겠습니까? 그게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도 하도 그러니까 에이,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들어줬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아니,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말이지. 그러면서도 마지막 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여기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 땅덩이를 이렇게 사랑한 겁니까? 세상은 우리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알지만 인자가 올 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다 포기했죠 물질적인 유혹이라든가 무슨 권세라든가 모래든가 향락이라든가 그러니 정말로 하는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보겠느냐 구약 때도 많이 그 비유가 많죠? 아, 나무에 태풍이 불어서, 종려나무에. 그 마지막에 두세 개 남아있다. 그게 뭡니까? 환란에 다 폭풍이 쓸어버리면 진짜 믿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지금 뭐 대교회라 해서 수천 명이 모인다고 자랑하죠. 한번 폭풍이 쫙 한번 불게 나면 과연 두세 명이 남을까? 그것도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편하고 좋고 하니까 우리가 최고야, 최고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꾸 비어있지? 아,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껍데기는 다 날아갑니다. 웬만해서는. 아, 바람만 한번 불어보세요. 다 날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끝까지 아까 말했지만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믿음, 인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 참 구속사 시리즈를 완성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반드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 야고보서 5장 11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 1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차 있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가 인내할 때 반드시 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아, 불의한 재판장도 하도 그러니까는 들어주겠다고 하는 판인데 자비하신 분이 아,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4장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마치겠습니다.